자, 오늘 사랑 그 깊고 놀라운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설교는 다음 주까지 진행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듣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 또 어떤 장님은 코를 만지고 이렇게 생겼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랑 시리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같이 들어야 이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난주부터 꼭 챙겨 들으시고 또 들었더라도 또 반복해서 들으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더 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사랑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하고 계신다라고 설교했습니다. 뭐 이렇게 요약만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시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걸 오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의 소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은 최고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가? 진리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이 최고의 법, 최고의 계명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 나와서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자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지 성경을 쭉 훑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그 다음 요걸 이제 펴놓으세요. 자, 첫 번째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께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뭐 하라고 하는 모든 율법 그리고 선지자가 가르친 모든 내용들의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 다음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이 나와서 묻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 더 보태집니다.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앞에서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고 지금은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에는 어떤 율법교사가 또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영생을 얻으리까? 묻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이 율법교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 그 말이 맞다. 그걸 행하면 네가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제가 여기에 물음표로 해놨습니다. 영생의 조건이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물음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구원을 받느냐?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이게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다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영생의 조건처럼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최고의 계명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저자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예수님 시대가 지나서 이제 바울 서신을 쓰기 시작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도 이제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모든 율법이 이웃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야고보는 이웃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삼은 요한 1서 요한 사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랑을 아주 강조하는 사람이 요한이고 다음 주쯤 살펴보겠지만 베드로 사도, 베드로 전서에도 이 사랑을 최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모든 곳에서 성경의 모든 저자가 사랑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요. 첫째 되는 계명이고 영생의 조건이고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성취고 최고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지킬 것을 지키고 안 지킬 것을 안 지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 모든 곳에서 이렇게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고 최고의 법이고 온 율법의 성취고 완성이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언제나 온전히 행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고 최고의 법인 줄은 알고 지키려고 애써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해야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버려 두고 다른 것들 막 하려고 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비록 우리는 이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대로 지금은 못하지만 이게 최고의 법이고 최고의 계명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어찌든지 좀 잘 지키려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에 우선점을 둬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일단 우리가 삶 속에서 방향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최고의 법, 최고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먼저 우리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어떤 성경에는 더 붙여져서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랑하면 나타나는 증세가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아직 사랑다운 사랑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저는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몸에 증상이 나타나야 자꾸 보고 싶어져요. 방금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어져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또 나타납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증세입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떨까요? 자꾸 주고 싶어져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가 주고 싶어져요. 이런 경험 해보았습니까? 자꾸 보고 싶어지고 자꾸 주고 싶어지는 그런 사랑 해보신 적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랑의 감정입니다. 사랑하면 나타나는 감정이고 현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 자꾸 보고 싶어 해야지, 자꾸 생각하고 자꾸 보고 싶어 해야지, 내가 목숨을 다하여 자꾸 주고 싶어 해야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 싶어 해야지, 주고 싶어 해야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감정을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하라는 게 아니고,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뭐뭐 하고 싶어 해야지, 그 마음,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혹은 좀 구약적인 해석과 접근을 지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일반적인 생각, 이거에 대한, 그리고 구약적인 해석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속에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계명에서 4계명을 하나씩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을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이게 무엇입니까? 정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세상적으로 접근을 하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다른 애인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뭐 강남에는 유부남들이 뭐 애인 만드는 게 유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유부녀들이 애인이 없으면 또 뭐 바보 취급 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요즘 세상 문화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한다? 그건 하나님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일반적인 사람과의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까요? 왜 사람들이 인간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산에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섬기는 줄 아세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하였습니까? 신사참배는 우상이죠. 지금도 일본의 아베가 신사참배 때문에 세계를 시끄럽게 하는데 이 신사참배는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이 왜 일제시대 때 그렇게 신사참배를 하였습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조차도 왜 우상 앞에 절하였습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 자기가 가진 지위, 자기의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절하고 섬겼던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거기에 우리가 전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함,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 자녀들, 내 목숨 빼앗기지 않고 상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절하고 숨기는 거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시대에 우상 앞에 절할 때에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할 때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는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였습니다. 거부의 대가로 7년간의 옥살이를 하는데 옥에 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7년 동안 당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몇 개 들었습니다. 고문 하나하나 그 중에 하나만 내가 해도 감당하지 못할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들을 7년 동안 받았어요. 마지막에 일본 순사들이 이제 곧 죽을 줄 알고 시체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사모님 보고 와서 이제 석방이니까 데려가라고 합니다. 데려가라고 할 때에 살려줄 테니까 너희들도 일본 정부에게 조그만 성의만 보여라. 아무도 안 보니까는 가면서 저 신사가 있는 곳에 살짝 고개만 한번 숙이고 가라. 그걸 거절한 거예요. 그걸 거절하자 또 목사님은 사모님과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자기의 늙으신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엄청나게 맞고 고문을 당한 거예요. 그냥 시체가 되어서 거의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고 우상 앞에 한 번만 절하면 살려준다는데 그 모진 고문을 7년 동안 받으면서 일사각오로 절개를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무언가를 잃는다고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목숨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 시간을 사용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생명조차 내어주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욕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욕먹이려고 안 해요. 사랑하려고 하고 높이려고 하고 행여나 누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욕하면 막 흥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그 우리 10대들 광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속된 말로 빠순이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이돌을 좋아하는 그 가수를 좋아하는 그 애들 한번 보세요. 어디 인터넷에서 누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 가수 조금만 나쁘게 이야기해도 흥분해가지고 막 집단으로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막 찾아내가지고 거의 막 박살을 낸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돌 누구 오빠 감히 너희가 욕해? 하면서 막 흥분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효도를 잘 안 하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누군가 내 어머니를 욕하면 어떻습니까? 화가 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가 내 어머니 아버지를 욕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자녀는 진짜 부모님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님이 아버님이 시키는 거 평소에 잘 하지 못하지만 누가 내 친구가 내 어머니를 욕해? 그러면 화가 나서 막 그 친구와 싸우려고 한다면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가 애국을 안 하지만 일본이 자꾸 똑똑아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 화가 나요. 이게 내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대상의 이름이 욕먹는 것이 싫어요. 그리고 욕먹는 짓을 안 해요. 우리가 요 캐나다에 살면서 혹은 외국에 가서 뭐 관광지에서 좀 못할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한국말로 안 하잖아요. 그냥 일본말로 중국말로 막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나라 욕먹는 게 싫어서 한국 사람들 저런 짓 한다는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실수로 나쁜 짓 해놓고 막 일본말 하고 대도 안 하는 중국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랑한다면 당연히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뭡니까? 인간적인 사랑과 비교해 볼 때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시간 지키는 거 보면 누가 더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남자, 여자가 몇 시에 만나기로 했다. 약속 시간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 덜 사랑하는 건 맞아요. 1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12시에 나가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행여나 늦을까봐, 교통이 막힐까봐, 그래서 늦어질까봐 일찍 갔는데 교통이 안 막혀서 그래서 1시간이나 일찍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약속 시간 늦는 사람과 사귀지 마세요. 덜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 시간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게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또 내가 사랑한다면 우리 젊은이들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과 그 추억의 날을 잘 기념하고 챙기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100일, 200일, 300일, 500일 그런 거 챙기다가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아무튼 챙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 안 하면 그런 거 왜 챙겨요? 내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을 챙기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한 결혼기념일을 챙기고 이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이 예배를 너희들이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런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것에 밀려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시간 나면 하고 시간 나면 성경 읽고 시간 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시간들을 기억하여 거룩히, 거룩히는 뭡니까? 구별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아,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야. 말씀 봐야지. 이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야. 아, 주일 오후 3시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기억하여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상식선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랑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일반적인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에 대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성경 구절에서 또 분명히 나타나는데 제가 성경 구절을 일일이 띄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치채기가 힘들었을 것인데 앞에 세 개, 즉 복음서에 나오는 저 이야기에는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를 꼭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최고의 법이다. 최고의 계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부터 율법의 완성, 율법의 성취, 최고의 법 여기로부터 오면 하나님 사랑이 빠져버려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성취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하나님 사랑이 빠져버립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 시대도 여전히 구약시대죠. 그래서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율법사서기관들이 구약적인 계명을 들고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분명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로 오면서 하나님 사랑이 빠져버려요. 이웃 사랑이 최고의 법이다.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자,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은 사랑 안 해도 되고 이웃만 사랑하면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요한은 이 문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이것이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냐? 구약시대는 십계명에 있던 것,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로 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이것인데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 계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요한은 그 계명이 무엇인지 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구약에는 하나님 사랑이 있었고 이웃 사랑이 있었는데 이 신약시대로 내려오면서 이제는 예수를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어떤 신앙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행위들을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했고 누구보다도 기도를 철저히 했고 금식하고 예배했던 자들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는 이웃 사랑이 없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외식입니다. 그들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지만 강도 만나서 곤란한 지경에 죽어가는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은 외면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이건 하나님 사랑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오늘날의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이웃 사랑 안 하면 그건 다 바리새인의 외식이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 관심이 있는 만큼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다른 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 안 한다? 넌센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변명이 필요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마무리를 한 동영상을 보면서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대로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넘겨봐 주세요. 아마존 선교를 하시는 허운석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냥 끄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김철기 허운석 선교사님은 아마존으로 가셔서 평생 선교를 하시던 분입니다. 아마존이 어떤 곳인 줄 알죠, 여러분? 아마존에서 선교 15년 만에 처음으로 안식년을 한국으로 나왔어요. 보통 요즘은 4년 선교하고 5년째 될 때에 안식년을 가집니다. 근데 이분들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안식년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을 나와서 건강 진단을 하는 가운데 아내인 허운석 선교사님이 폐암 말기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 김철기 선교사님은 브라질을 향해서 비행기를 타는 그날 허 선교사님은 폐의 절반을 자르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들이 15년 동안 열심히 선교를 해가지고 그 정말 미개한 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선교를 잘 하셔가지고 신학교까지 세운 거예요. 신학교에 신학생만 60명 정도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학생이 되었지만 허 선교사님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 신학교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무슨 위기냐면 이들은 인과응보 사상에 젖어 있어요. 선교사님이 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늘이 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모든 학생들이 다 시험에 들여버린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처럼 영적인 어머니로 그렇게 따르고 섬기던 이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자 다 시험에 들은 거예요. 복음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선교사님이 다시 아마존으로 가려고 합니다. 의사가 가면 안 된다. 가면 100% 재발하고 재발하면 죽음이다. 근데 허운석 선교사님은 재발의 위험을 안고 아마존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 초췌한 모습으로 지금 나올 텐데 보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과응보가 아니라 기독교는 부활신앙이에요. 그 현장이 부흥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60명 전부가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 아마존 밀림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나무뿌리를 잡고 막 방언으로 기도한 모든 신학교들이, 신학생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학교와 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까지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 교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아마존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원주민들에게만 이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부흥이 대단했는지 저 멀리서 차를 타고 원주민들이 이 부흥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그 교회가 이제 가득한 거예요. 일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부흥의 역사는 회개와 함께 일어나거든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또 구경하던 사람들은 선교사님과 신학생들이 옆방으로 데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그 자리로 와서 다시 또 그 부흥에 합류를 하고 지금까지 아마존에 없었던 놀라운 부흥의 이야기가 한 선교사의 목숨을 건 그 발걸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허 선교사님이 이 아마존의 원주민들을 사랑해서 처음에 아마존으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마존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아마존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고 그녀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겁니다. 아마존 보지도 않았던 아마존 원주민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갔던 거예요. 결국 그러나 그 하나님 사랑이 아마존 원주민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가서 그 영혼들 위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통당하고 죽더라도 우리는 부활할 거라는 그런 놀라운 부활신앙으로 재무장시키는 그런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듣고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갈 수 있을까? 60명 정도 되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 교인 정도는 내가 아직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 한 명이라도 변화된다면 내가 죽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 희생할 때에 특별히 생명을 요구하는 희생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죽는 것이 이거는 비합리적이다. 낭비가 아닐까? 차라리 이 사람을 포기하고 더 살아서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형사들에게 잡혀갈 때에 성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주 목사님을 막았으면서 울면서 이렇게 애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조금만 양보하면 안 됩니까? 이제 끌려가면 이것이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마지막에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또 끌려가면 목사님은 살아나오시기 힘듭니다. 조금만 양보하고 여기에 있는 우리 양떼를 좀 돌보시면 안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가시면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냥 조금만 양보하고 신사에 약간만 고개 까딱여 주고 살아서 이 양떼들을 돌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 양떼들을 내팽겨치고 죽으러 가는 그 모습이 과연 옳은 것일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만일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고 나 혼자 죄인이라면 나 혼자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보잘것없는 나 하나만을 위해서 그 영광을 포기하고 그 거룩하고 흠없는 분이 모든 그 죄를 뒤집으시는 그 십자가를 나 혼자만을 위해서는 감당하셨을까요? 적어도 과거, 현재, 또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인류, 그래서 적어도 수백억의 인류를 위해서 수백억의 인류와 예수님 목숨 하나는 뭐 그래도 맞바꿀만 하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 보좌를 포기하고 십자가 지시고 대신 수백억을 구원하셨으니까 이건 해볼만 한데 나 혼자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인가를 짐작하게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안전하게 넣어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다시 험한 산과 벼랑으로 찾으러 가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곧 내 한 영혼일지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그 영광과 보좌를 버려두시고 십자가를 지실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 영혼, 그 한 영혼도 대단한 영혼이 아니라 정말 무명한 자,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자, 아마존의 그 원주민 중에 한 명,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낭비일까요? 그 한 영혼을 포기하고 더 살아서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나은 것일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경제의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합리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 그 깊고 놀라운 두 번째 비밀은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 그것은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하루에 10시간씩 읽고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한다고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것은 아마 부모가 된 사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지난 중간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기를 몇 마리 사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고기를 못 먹으니까 지금 그래서 그 생선을 가지고 이 뭡니까? 단백질을 보충하고 있는데 집에 조기를 구워서 딱 올려오면 뭐 눈치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 홈스테이들도 안 먹고 아무도 안 먹더라고요. 또 우리 둘째가 그 조기를 좋아하나 봐요. 꼭 둘째가 그 조기를 다 먹어요. 내가 다른 건 안 먹다가 조기를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조기는 정말 맛있구나. 그래서 나도 조기를 좀 아끼면서 먹고 있는데 꼭 이 둘째가 내 조기를 먹는 거예요. 지는 고기도 먹고 조기도 먹고. 나는 고기 못 먹고 조기만 먹어야 되는데. 근데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게 먹는 딸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내 입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에 사모님이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면회를 갈 때에 꼭 이 입밥과 좀 음식을 준비해서 갔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막내, 내체, 사남, 이 주광기인가 하여튼 그 사남의 어린애가 꼭 엄마를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 먼 길은. 알고 봤더니만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면회 갈 때 어머니가 꼭 음식을 챙겨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굶었어요. 일주일에 뭐 3, 4일씩 아버지 잡혀가고 이 교회도 문 닫고 이러니까 이 목회자가 뭐 먹을 걸 구할 데가 없잖아요. 성도들이 좀 모아서 갖다 주지만 그분의 이야기는 일주일에 한 3, 4일은 굶었대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아껴뒀다가 아버지 면회 갈 때는 음식을 갖고 간다는 것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음식을 내어놓으면 아버지가 먹다가 아들 눈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갈망하고 있겠어요. 그럼 주 목사님이 아들에게 밥그릇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막 눈짓을 주는 거예요.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근데 아들이 그 배고픔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주 목사님이 얼마나 굶었겠어요. 그 감옥에서. 그렇지만 그 아들 먹는 거가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랑받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내 배가 채워질 때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사랑을 통해 이웃의 배가 채워질 때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내 핏줄은 쉽게 그게 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은 그게 되더라고요. 내가 먹는 것보다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거 볼 때 내가 더 기쁘고 행복한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생명 부지의 사람에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가능하지 않는 거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짐으로써 나를 채움으로써 행복한 사람이 아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웃이 채워지고 이웃이 높아짐으로써 행복과 기쁨을 그곳에서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놀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진 사람은 가능합니다.